네, 좀 쉬셨나요? 네. 아, 윤소장님 오늘 아 저희가 또 디지털에 대해서는 약하다 보니까 윤소장님은 오늘 동무 대신데 네, 체력 안배 잘하셔서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네. 그래서 거기 멜론 보면 클래식 별로 없어요. 클래식이 뭐 재미나는 곡 찾으면 거의 없고 그냥 네. 기본적인 거 몇 개만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아, 멜론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니까 멜론만 그런 것 같지만 뭐 소리바다나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모두 그렇고 다 그렇죠. 예, 특정 업체를 비난하려는 뜻은 그,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멜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 회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이렇게 풀어졌던 걸 모르고 있다가 내가 고삐가 풀렸네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몇 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디지털 오디오가 이제는 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나도 고음질에 대해서 더 고음질이 될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 네. 라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뒤늦게 깨달았네요. 근데 그거를 그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자들이 음지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대명제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마다 얘기했지만 그 운전을 면허증이 없는 분이 네. 이 자동차를 만들면 네. 한계가 있어. 자전거 못하는 애가 자전거 그렇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자전거 한계가 있다니까. 세탁기. 그러니까 소장님도 전자오가 나오셨지만은 이렇게 뭐 오디오나 이런 쪽으로 진출하실 분들은 교양 수업으로 음대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솔직히 오디오 좀 잘 나가는 분들은, 그런 네. 데 있는 사람들은 오디오로 빠지는 사람이 거의 없고 네. 다 IT로 빠져서. 아, 그럼 소장님은 안 좋은 케이스인가요? 저는 줄은 잘못 썼어요. 네. 줄은 잘못 썼지만 네. 그래도 항상 평생을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 후회는 없다는 입에 침발라 자기 위안이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오디오 이제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 기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기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어야 되니까 예. 그런 분들이 음악에 대한 이해도 같이 있어야 결국은 이 오디오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라는 생각. 그 바로 전제하에 그 아까 우리 초기에 있던 그 삼성의 문제점이 바로 네. 그거였어요. 예. 삼성은 음악을 몰라도 승진을 잘할 수 있는 회사이고 아, 네. 제가 근무했던 중소기업이나 중기업들이 네. 인켈이나 태광들은 네. 특히 인켈 같은 경우는 인켈 안에 음악 서클이 많아요. 딴따라도 있고요. 네. 음악 감상부도 있고요. 아, 그, 회사 내 네. 그리고 또 기계가 하나 나오면 같이 품평을 같이 해요. 아. 외부 선생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체 품평이라서 니 잘났다 낫다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기본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드는 기계가 네. 누가 들을 것이다. 그래갖고 우선 얘기로 그 90년대 초반에 인켈이 오디오 기술로 많이 CDP는 세계 네. 수준에 쫓아 올라갔다. 네. 그때 제가 팀장이었으니까 올라갔는데 원비트 네. 스트림 뭐 이런 거 5010 5010 제가 첫 번째로 제 돈으로 산 CDP 그 인켈에서의 문제점이 90년대 초반에 네. 그 나왔던 기계들이요 네. 앰프하고 CDP는 쓸만했어요. 스피커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쓸만했거든요. 네. 이 기계들이 우리나라 판소리는 정말 잘 냈어요. 국악 또 가야금 병창이나 거문구 소리 네. 그 또 그 장사익 시계의 그 터진 듯한 그 소리 네. 그거는 인켈로 들으면 아, 아주 맛있게 전했어. 왜 특히 우리 소리를 잘 냈죠? 그게 이제 결국은 자자찬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하나의 흐름. 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네. 아프리카에서는 오디오가 안 나와요. 아, 아직 없어요. 기술적으로. 에, 에, 에. 근데 아프리카에서 오디오를 만들면 네. 북소리 하나는 죽이게 만들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우리 태어난 나라의 그것들이 어느 정도 고유의 되어 소리를, 있어요. 그래서 네. 일본 계열 소리하고 네. 우리나라 소리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명기라고 하는 거 네. 갖고 와서 들어보면 형편없어요. 아. 또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많이 겹치는 것 같지만 네. 미국의 풍요로움과 풍만한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특히 더 취향 차이가 확실히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계열의 저음이고 우리는 네. 탄노의 계열의 저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문화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음악을 네. 그래서 음악을 몰라서는 네. 오디오 산업을 이렇게 시킬 수가 없다는 네. 것이죠. 아니 그러면 삼성에 비해서 뭐 LG는 조금 음악에 대한 이해가 있나요? 오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력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LG의 경우는 이제 네. 2등 기업의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어머나 나는 네. 아버지도 잘났고 다 잘났는데 네. 왜 삼성만 못하나 네. 그런데 보니까 어? 인켈 애들이 삼성보다 더 잘하네 네. 일단 뭐야 하는 패배주의가 강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해도 안 돼라는 식으로 끌고 가. 네. 제가 태광에 있을 때 LG랑 OEM을 많이 해봤는데 네네. 그 친구들은 상당히 강한 자부심이 강한데 네. 오디오에서는 고집을 너무 부려요. 아. 그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얘기야.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절대로 안 바꿔요. 그래서 LG랑 OEM 하려고 그러면 밤을 새야 돼. 아. 근데 삼성도 물론 제가 인켈 시트 해봤죠. 삼성은 리즈너블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네네. 인켈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전 세계적 OEM을 하더라도 이제 OEM들의 경우는 저희가 개발해서 넘겨주니까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평가받지 않습니까? 네. 잘하는 오디오 회사들은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돼. 그런데 2류, 3류 업체들은 얼마나 그냥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는지 자기가 써준 대로 틀린 대로 만들어라 이거야. 너 틀렸다. 내가 왜 틀렸는지 자기를 설득시켜라. 네. 설득시킬 필요도 없는 내용을 설득시켜달라는 얘기예요. 무식한 거지. 저희는 대기업 평가 방송은 아닙니다. 저희는 삼성과 LG를 사랑합니다. 흥미를 사랑합니다. 흥미를 주기 위해서 잠깐 네. 이 팟캐스트만의 네. 장점이고 그렇죠. 제가 뭐 그렇다고 없는 얘기한 거 아니니까 네. 언제든지 와서 저랑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와서 얘기하면 대박이죠. 난 무서워. 아니 네. 린레코드 같은 데서 그 소스기 그러니까 소스 음원을 가지고 있는 데서 요새는 고음질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말씀하신 음악을 사랑하는 쪽에서 어떤 그런 그 요구들이 고음질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디지털 오디오에 대한 소스도 그렇고 네. 앰프 네. 그다음에 그 나스라든지 그런 네. 네트워크 오디오에 대해서 네. 전 세계에 대해서 제일 잘 나가가 되게 확실한 기술이 있어요. 아 리니 그렇군요. 리니 흔히 말해서 오디오도 알고 이제 디지털 기술도 많이 알고 있어요. 예. 한동안 메리디안도 알았는데 이제 그 메리디안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린이 그 만들어낸 것은 거의 다 사람들이 오케이를 해요. 네. 근데 우리가 현재 잠깐 강구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엄청나 기가비트의 오디오지만 네. 중국 일부 지역 네. 저쪽 상해 쪽만 그렇고 네. 그다음 미국 안 그래요. 일본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인터넷 환경이 좋진 않아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엔 거를 우리가 다운받으려면 1시간 걸려요. 네. 곡 하나 받는데 네. 그쪽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열심히 만들어내죠 지금. 근데 리엔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고음질의 방식은 녹음 자체의 방식이 틀려요. 아 그래요? 우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그 음질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녹음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그 회전수 맞추듯이 네. 아날로그 회전 33과 3분의 1 네. 맞추듯이 서로 통일해줘야지만 네. 그 시장을 그렇죠. 공유할 수 있단 말이지. 네. 근데 이제는 미디어 시장이라는 게 파일링을 통해서 다운로딩을 할 수 있는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네. 내 거를 재생만 해주면 돼요. 네. 내가 디코더만 같이 보내주면 돼. X파일로. 아 디코더. 액티브엑스로 돌려주고 디코더 같이 보내주면 재생해도 no problem이야. 그런 시절이 이제 온 거죠 사실은. 왜 여태까지는 가게에 산 CD를 사면서 누가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 기에다가 업로드 시켜갖고 들어가면 누가 사요? 안 사죠. 그렇죠. 안 사. 네. 미쳤어. 그리고 그 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통일화된 시절이 아니고 요새 컴퓨터에서 그냥 그 다운 받아가지고 바로 깔아주고선 그냥 재생만 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뭐 예, 어떤 스마트폰 예, 고음질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예.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면 되는 거야. 그게 결국 그래서 그 시절이 이제 다시 온 것은 여태까지 있었던 것들은 웨이브 파일이니 뭐 프라그네이 뭐니 그런 것들이 다 있던 것들은 네.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교환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이 무상 파일에 대한 어떤 공짜 심리에서 나온 것들이야. 네. 그게 돈 주고 사고 제대로 저작권 보호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최선의 그 서비스를 받고 싶고 거기다 페이퍼를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지 야, 나 하드디스크 2TB 샀는데 120만 원에 사서 그러면 형, 나 내일 빈 디스크 갖고 갈게 카피합시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나도 120만 원이고 사와야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시절은 올 거다 이거지.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니까 한 곡당 스트리밍 하면서 거기다 카운팅을 만약에 그 과금 제도를 붙여놓으면 우리 음악 들으면서 CD 솔직히 CD 만 원 주고 사서 네. 그거 10번 듣기 읽으면 그렇죠. 힘들어요. 네. 한 곡 들을 때마다 500원이라고 그러면 네.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나머지 듣기 싫은 거 안 들어도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얘기가 좀 확 뒤로 넘어갔지만 네. 잠시 오게 되면 자 우리가 디지털 오디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 생산 그 매스미디어의 시장에서 우리가 공용성을 갖기 위해서 항상 포맷을 공동용화시켜서 네. 그 MD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있는 것들이 이제 온라인화되고 이 5년 전부터 이제부터는 자유로운 시장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고음질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가장 우리가 고음질이라고 하는 것이 웨이브 파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웨이브였죠. CD 파일 왜 고음질로 대접받냐면 네. 그 따로 그 압축 없이 그냥 녹음된 걸 그대로 넣었다고 그래서 고음질이래.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네. 녹음도 잘해야 되고 네. 연주도 잘해야 되고 네. 다 잘해야지 고음질이지 웨이브 네. 파일이라고 다 잘한 게 아니라는 네. 것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 더 붙여 고음질 파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린, 린 거가 마찬가지. 네. 린처럼 고음질 파일이 나타났다. SACD도 LP를 그대로 기록한 SACD는 의미가 없어요. SACD용으로 녹음한 걸 갖고 와라. 녹음을 네. 못해. 네. 어떻게 녹음을 할 거야. 그 많은 데이터량을 넣어갖고 네. 자기가 기획을 넣어서 네. 하나 녹음했는데 SACD는 판매량도 급격히 적어요. 네. 일반 CD보다. 일단 재생기기도 많지는 않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하이브리드로 하는 건 그냥 일반 CD로 읽는 것이지 네. 그 SACD 갖고 있는 기계도 적기 때문에 그거 억수로 돈 투입해갖고 만들어서 누가 사? 아무도 안 사. 네. 결국은 그냥 일반 CD를 만들면서 SACD는 곁다리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네. SACD 전용이라는 건 없어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SACD도 돌아가시고 뭐 SACD의 음원을 따로 처리하자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디지털의 시장에 갈 길은 이 지금 있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가장 맥시멈하게 좋은 소리를 뭐 리즈너블한 그 디지털의 압축 뭐 적으면 적을수록 경제성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것을 굳이 내가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스트리밍하자 그냥 언제든지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온라인에 접속만 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 있게끔 자 일례로 봅시다 저희 집에 CD 3000장이 있어요 네. 이 CD 3000장을 보관하기 위해서 방마다 밀고 다녀야 돼 예를 들어서 이 방 저 방 이사 가려고 그러면 또 네, 눈치도 보이죠 네. 반트럭뿐이에요 네. 이거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게다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 네. 그렇죠. 바꾸자 놓으면 그죠? 네. 이걸 일목요연하게 쫙 인덱스가 돼서 인덱스가 돼서 네. 화면에 나고 터치로 톡 하면 고음질의 CD보다 더 나은 고음질이 난다고 그럴 때 네. 네. 어느 사람이 그걸 뭐 안 쓰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 넘어가면 안 될 것이 이걸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네. 집에서 그 하이엔드나 오디오 매니어들이 쓸 것이냐 네. 아니면 모바일 모빌리티를 중요한 모바일 파워가 더 셀 것인가에 네. 따라서 이것의 갈 길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그 아직까지는 모바일이 월등하죠. 그치. 근데 네. 모바일이 그때까지는 젊은 애들의 고유물이었지만 자 보세요. 저희들 다 스마트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이 저희 어머니가 88이신데 스마트폰 최근에 안 쓰신다고 막 그러시는데 갖고 있고 우리 애들도 옛날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갖게 네. 해줘서 샀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나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이 스마트폰에서의 스마트폰은 잘만 활용하면 고음질이 다 활용 가능하니까 그래서 네. 결국은 옛날처럼 MP3에 다운로드 받아서 그 시장으로 한정되던 시장이 아니고 이제 커지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네.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IT에 익숙하지 않은 시절 IT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 네. 그 세대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디지털 부분에서는 그럼 우리가 나이 50대 중반에 컴맹 정도 명한 명한 면했다고 할 정도인데 NAS를 설치해서 또는 그 파일을 해서 스트리밍해서 거기서 내 데이터 파일 넣어갖고 뭐 웹하드처럼 관리해주고 뭐 하는 그런 것을 하면 음악이 잘 나온다더라 라고 하면 다들 그렇죠. 예, 시도도 안 하겠죠. 예, 예. 피해요.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이 PC나 피치 파일이나 그런 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냥은 컴퓨터에 베이스를 줬기 때문에 네. 노이즈라든지 다이나믹 레인지가 약하죠.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만 해도 얼마나 큰데요. 드드드드드드드 하고 그런 부분을 네. 이제는 그런 부분도 오디오적으로 인터페이싱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아이디어를 가진 친구가 하나의 하드디스크 내장에서 리핑, CD 리핑하고 다운로딩 받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나와서 터치판넬로 자기 있는 그 하드디스크 내 것만 터치해서 한 1000곡 정도를 읽기 쉽잖아요 하면서 압수 프라크 정도로 FLAC 정도로 녹음한 걸로 이제 듣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그것이 500만 원, 뭐 700만 원씩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CDP 초기에 나오는 그런 오버샘플링도 없는 그런 걸 듣는 것처럼 초기에 불과한 것이 곧 올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미래의 그 어떤 소스기? 예,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 제가 1995년도에 그 음악 동화에 글을 쓰는데 벌써 20년 됐네요. 그때 네. 앞으로는 메커니즘이 없어진다. 카스테레오도 네. 이제는 그 내 스토리지를 스트리밍해서 듣는다. 네. 그렇게 올려놨어요. 앞으로는 네. 카세트도 없어지고 메카레스 시대가 되고 메모리 시대가 되고 했더니 네. 거기 음악 동화에서 책을 내자고 왔어요 그때. 새로운 방식이니까 책을 내자고 와서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진행은 안 됐지만 그렇게 20년 전만 해도 메카레스만 얘기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됐었죠. 그때 책을 냈으면 아마 안 팔렸을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해서 안 팔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앞서간 얘기가 아닐까요? 그래, 그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심은 네.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앞으로 오디오 개발이라는 게 실험실에서 납땜인도가 가능해나 컴퓨터 키보드도 들이면서 오디오 개발하는 시절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준 적. 옛날에 제 건 안 읽었구만. 예,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건 좀 저희가 예. 찾기 힘들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래요. 예. 그 20년 전인데 이미 다 벌써 10년 전에 현실화됐어. 아, 그렇죠. 지금 제가 굳이 예언을 한다면 예언이 아니라 예측을 한다면 예측을 한다면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스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지. 네. 듣고 싶으면 anytime 페이펄만 하면 돼.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정부에다 신청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네. 그걸 좀 공짜로 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자동차 승차권처럼 나와. 네네.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언제든지 음악만 듣고 싶으면 네. 들려주면 돼. 그러면 관리하는 프로그래머도 쉽고 네. 서플라이 하는 쪽도 좋고 제작자들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그 시절이 곧 올 거라는 얘기예요. 음원 서민 지원 뭐 이런 게 있는 거네요. 네. 내가 갖고 소스를 갖고 관리하면서 나만이 갖고 있는 죽이는 소스 네. 그런 시절이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CDPV보다 CD의 소스보다는 훨씬 나은 소스들이 소스를 소유하는 시대가 지나간다는 소유하는 시대는 당연히 지나가고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팟캐스트를 올려놓으면 막 안 맞아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안 들어줘서 뭐 걱정은 안 합니다 뭐 아이고 뭐 얘기지 말을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음원을 올려놓으면 누가 몇 번 읽으면 자꾸 돈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마케팅 할 필요도 없고 뭐 마케팅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자기가 좋은 연주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소스 같은 것들이 꼭 지금은 뭐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누가 소개시켜줘야 되고 뭐 박진영이가 캐스팅 돼야만이 자기는 뜨고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시절도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 리스너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그 전송을 받는 장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소스기가 되는 건가요? 뭐 결국은 다 그 인터랙티브가 되니까 네. 내가 뭐 과금 시스템이라든지 뭐 네. 아이디 관리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네. 업다운로드는 당연히 돼야 되겠죠. 네. ADSL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게 이제 소스기 개념이 되는 건가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의 뭐 소리바다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듣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라고 예측하신 그것이? 그거는 그거는 현재 압축을 하고 12분의 1은 MP3 기반이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는 우리가 모바일 위주로 진행된 마케팅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음악이라는 그 자체, 네. 모바일, 뭐 홈, 어디든지 카라든지 네.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게끔 하면서 고음질. 고음질에 대한 것을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네. 우리가 MP3용으로 나온 음질하고 네. 고음질로 나온 녹음한 원본 디스크하고는 네. 음악이 달라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만큼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네. 보편화가 되면 MP3 같은 것들은 자연히 사라지는 우리가 몇 년 안에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도래하고 저기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이미 돼 있는데 네.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들이 네. 인터넷이 조금 환경이 더 개발되고 가장 중요한 건 아프리카에 뭐 인터넷이 30%만 깔리면 네. 그거는 이제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네. 선진국에서만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순식간에 상급 반열로 오르게 된 것, 네. 우리가 팟캐스트 202 막 들어간 거랑 비슷한 네.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진 게 바로 인터넷 환경, 아, 교육 환경도 그쵸. 있지만 인터넷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음에 가까운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네. 원음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이 작가님? 글쎄요. 네. 근데 사람들은 뭐 있나요? 네. 원음보다 네. 아, 우리가 현장에서 듣잖아요. 네. 네. 그보다 녹음해서 이렇게 들려주면 더 좋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자기가 MSG를 치는 거지. 아~ 잠시 들어서 네. 넘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재생음악이라는 게 가장 고지식한 애들이 있는 그대로 나는 삐끼도 안 뜨고 뽕도 안 뜨고 그냥 다 통과시킨다. 네. 원음주의. 그거는 바보라는 얘기야. 아~ 내가 우리 이 작가님이 좀 야동을 좋아하고 야시시하게 음악을 좀 바꿔준다든지. 네. 아 죄송합니다. 참고를. 그냥 자꾸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는 이런 건 너무 좋아요. 이런 건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야동 많이 가지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쓰면 돼요. 다른데 그 좀 이렇게 고풍형스럽게 녹음한다든지 네. 또는 40년대 50년대 음악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음악을 또 이렇게. 네, 들을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들. 그래서 음악을 지금 여태까지는 줄 테니까 네. 네가 알아서 요리해라. 고기 한 근 줄 테니까 알아서 요리해라. 얘는 완전히 따끈따끈한 그 레어한 그 네. 스테이크를 그냥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시절이 올 거다는 얘기죠. 아. 근데 안 먹겠어요? 그래도 생고기를 사겠어요? 그치? 새까맣게 네. 태워서 먹겠어 집에서? 네.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의 반대야 이건. 아,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 아날로그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기계 차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그 우리가 다시 잠깐 네. 복습하는 의미로 들어가면 이것을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그 실력. 아까 머리 IQ 얘기하고 스피드 얘기했지만 네. 디지털 필터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 다음에 가장 더욱더 중요한 것이 디지털 컨버터예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DAC라고 바꾸는, 얘기하는 네.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아날로그 컨버터. 예.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가 요즘은 24비트가 나오고 네. 96키로가 나오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듣도 보도 못한 방식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네. 이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아니 그 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24비트고 96키로라는 것이 네. 이 디지털 DA 컨버터의 방식이지 네. 소스가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네. 아직까지는 네. 그 16비트의 양자를 갖고 44.1키로의 소리를 갖고 이것을 우리가 키워서 듣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게 나오려면 24비트의 소스가 나와야 되고 네. 96kg의 샘플링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호헌, 아일리버 뭐 이런 거 MP3 시대에 항상 이렇게 좀 예, 쌍벽을 이루던 그 두 브랜드 한참 조용해져서 사라졌나 했더니 최근에 또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예, 혹시 이 작가님 알고 계신가요? 예, 뭐 아스테랭컨 AK 네, 150인가 뭐 그 제품 나오면서 네. 그 고음질을 재생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그 지금은 뭐 AK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리버의 후신 그냥 AK라고 얘기하는 예, AK라고 네. 보통 얘기를 그냥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로 요새 많이 그 다시 회복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이리버는 그럼 코원도 뭐 어떤 예, 활동이 예. 있나요? 코원도 뭐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갖다 그 아이리버 쪽에 그 성공을 보고선 네. 코원에서도 지금 그 새로운 제품들을 갖다 준비하고 네.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디지털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16비트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전 그런 것도 사실 너무 머리 아프고 모르겠거든요. 선생님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자와 비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머리 아프시다는데 또 네. 아픈 게 그래도 뭐 저만 머리 아프면 되죠 뭐. 그래 근데 그 디지털 기기가 쉽게 얘기해서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어. 아무나 시작할 수 있어. 언제라도 시작해. 왜냐면 기술이 네. 이 아날로그처럼 어떤 노하우가 숨겨져 있지 않고 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FLAC로 될 수 있는 것을 저장 매체에서 소리만 좋게 만들 수 있다면 네. 그 뭐 아이리버건 코어니건 간에 어떤 제3업체 제가 제3업체도 어느 업체도 제가 처음에 만난 적도 있었어요. 네. 튜닝 관계로 들어보면 소리들은 다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브랜드 파워 어웨어니스 쪽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력이 있어야 그게 팔리는 거야. 네. 그래서 소리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와디아 기계를 그대로 그냥 들고서 어깨에다 짊어지면서 다니면 제일 좋은 소리죠 사실은. 네. 그건 상품성이 없겠지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디지털 오디오라는 것은 아날로그 신호를 잘라서 지난 회 때 그 아날로그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얼려서 갖고 간다든지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서 얼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물에 쫙 얼리는 게 아니고 토막을 쳐서 사실은 얼린 다음에 토막을 치는 방법을 해서 나중에 그걸 그대로 붙이는 방법을 복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문화재 같은 거 이렇게 이적할 때 쪼가리 네. 쪼가리 다 잘라서 네. 다시 또 끌고 와서 다시 또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디지털 AD 컨버터, DA 컨버터나 마찬가지예요. 탑을 갖다가 직각으로 복도를 썰어왔고 다시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네. 어떻게 바꾸는 것이 복원력이 가장 높은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래서 비트수라는 게 뭐냐면 양자화 수, 양자화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분자나 점이 네. 이 제로부터 몇 개까지 과감을 해서 키를 나열하거나 또는 등수를 매기면 네. 그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누구야 성적 그 변별력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2의 0승부터 2의 16승이라는 네. 그 뭐 골치 아픈 지수 얘기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16비트라는 것은 2의 16승이에요. 네. 2의 16승이면 65,300이거든요. 즉 제로부터 1, 2, 3, 4, 5, 6, 7, 8, 9, 10 하면서 만, 네. 만 천, 만 2천 100만까지는 안 가요. 100만 22 아니고 만 21, 만 22, 그다음 네. 2만, 3만, 4만, 5만 하면 벌써 6만 5,300개가 쫙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지는 트는 음악이 0부터 6만 5천까지에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어. 더 이상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네, 거죠. 실제로 또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0부터 6만 5,400개의 4배로 쫙 분리해서 키를 세우면 것이 쫙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16비트 자기가 네. 16비트라는 것은 2의 16승 네. 자 2의 0승은 1이고 2의 1승은 2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네. 2의 2승까지는 알겠지? 네. 2의 2승은 4, 네. 4. 그다음 8, 2의, 16 2의 3승은 네. 8. 8 이렇게 두 배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신호에서 두 배라는 것은 6dB를 얘기해요. 그래서 2의 0승이 6dB면 야 2의 1승이 6dB면 2의 16승이면 몇 dB? 6 곱하기 16. 게임에 나오신 이 작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6 곱하기 네. 16은?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6 곱하기 16은? 6 곱하기 16, 아, 96. 그렇죠. 96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는다고 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수라는 것을 16비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네. 24비트라고 그러면 2에 24승이에요. 그러면 그 2에 24승이면 몇 다이나믹 렌지로 144 dB가 나와요. 네. 그럼 2에 24승이면 2에 10승 곱하기 2에 10승 곱하기 2에 4승이거든요. 네. 20승이면 100만이 1000이죠. 2에 10승이면 1024거든요. 그럼 1024승은 100만이죠. 네. 2에 4승은 16이죠. 1600만 개의 즉 6만 5천 개의 네. 나라비를 세워서 높이를 적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기술은 2에 24승 즉 1600만 개의 신호 나열로 쫙 신호를 더 구체화 세분화하겠다는 얘기야.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 1600만 개의 세분화된 기술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숙제인데 왜 그게 나왔냐면 이 반도체의 속도가 아, 그 포인팅 함수라고 나오는 건데 에, 부동점 그 부, 뭐 포인팅 함수가 나왔고 24비트 36비트가 아주 고급 기술이었다가 네. 이것이 24비트는 아주 범용 기술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네. 이것을 코덱에다 집어넣고 그냥 양산화 때린 거예요. 네. 양산화 때리는 건 역행 현상인데 즉 16비트보다 24비트가 더 쌉니다. 어. 16비트가 더 비싸요. 양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 24비트로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24비트요 24비트요 나오는데 24비트로 해놓고 듣는 게 없어 지금. 2에 14승 144dB로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 굳이 24비트로 들으려고 그러는 것은 16비트를 24비트로 네. 컨버전 시켜서 바보같이 녹음을 해갖고 그걸 듣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웨이브 그 MP3를 뭐 웨이브 파일로 바꿔서 듣는 거나 똑같은 같은 짓이죠. 결국에는 음질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음질을 갖다가 높게 만들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코덱 기술이고 상품성에서의 마케팅 하나 다뤄주는 거예요. 네. 그건 왜냐면 16비트 IC 구야와 없어. 코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24비트 뒤에 컴퓨터도 20비트 나오다 24비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24비트 나온다고 해서 144개 다이나믹 내지겠지만 나머지 비트 수들은 다 버려요. 아. 단 이점은 있어요. 그만큼 밑에 있는 비트들이 리니어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을 버리기 때문에 위에 것들은 그만큼 리니어리티가 좋아요. 그 리니어리티라는 것이 아까 라라비를 세우는데 중간에 누가 키 속여갖고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낮으면 삐뚤삐뚤하겠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리니어리티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뒤에 컴퓨터들이 앞뒤 순서 바뀌는 건 용서 못하고 일정하게 쫙 맞추는 거죠. 샘플링 주파수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샘플링 주파수는 이제 그렇게 해서 크기를 정했는데 네. 이제 크기를 정했는데 이제 모두 다 집어넣지 말고 우리가 아, 어디까지만 보내자. 아, 예. 어디까지만 보내자고 약속을 하는 건데 이게 그 통신공항에 보면 샤넌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샤넌의 정리는 샤넌의 정리요? 네, 샤넌. 네. 지금 저만 머리 아픈 거 알죠? 저 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샤넌의 정리는 내가 보내는 샘플링 주파수의 반까지는 네. 원신호를 살릴 수 있다라는 아. 것이 이제 그 친구가 말하는 샤넌의 정리.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가 44.1kHz라는 샘플링 주파수가 나온 것은 가청 주파수대 20kHz를 보장하기 위해서 네. 20kHz에 두 개가 40kHz니까 그것 10% 정도 올려서 44.1kHz로 샘플링 네. 주파수를 놔두면 20kHz까지는 낼 수 있다. 네. 나머지 2kHz는 그건 커팅하고 하면서 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20kHz, 그래서 20kHz대 그 신호 파형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1kHz는 그 옆이 그 피라미드처럼 막 그 나사 톱니가 무지하게 많게끔 이렇게 아날로그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20kHz는 완전히 그냥 블록블록 위아래밖에 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20kHz에서의 THD는 좋다 나쁘다? 나쁠 수밖에 없지. 네. 파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들락날락만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반드시 그 디지털 샘플링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kHz를 보고 또, 또 실제로 20kHz 자체를 듣기도 힘들고 20kHz 단독 음악은 존재하지도 않고 10kHz 이상은 하모닉스이기 때문에 네. MP3 같은 데서는 과감하게 다 날려버려요. 아. 10kHz 이상에 있는 소리들 큰 소리 아니면 네.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필요도 없는 소리였죠. 사실은. 게다가 MP3 플레이어가 우리 24비트고 96kHz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네. 그냥 마케팅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기본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양자 비트수는 크기를 구분해 주는 거고 네. 샘플링 주파수는 내가 어디까지 그 몇 세까지 그러니까 몇 킬로까지 보내겠다는 그 한 개를 만들어진 것이다. 아. 그 두 개가 디지털을 해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죠. 그 다음에 리니어리, 잠깐 말한 DA 컨버터의 리니어리티, 네. 샘플링 주파수,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44.1kHz나 16비트가 기본 레드불 기준으로 된 디지털 소스를 갖고 FLAC 만들고 그 다음에 웨이브 파일 있는 것을 다시 또 보고 네.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막 바꾸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FLAC, 그 프리 예. 플래그라고. 아, 플래그. 예. 플래그인가요? 프리라고 예. 쓰기도 하고. 프리. 로즈레스. 로스레스. 예. 예. 프리 로스레스. 예. 오디오 코딩. FLAC라고 하는 예. 플래그요? 예. 예. 플래그라는 것이 원 약자냐면 예. FLAC. 예. 프리 로스레스 예. 오디오 코딩. 예. 약자이기 때문에 예. 예. 돈 안 드리고 오디오를 코딩하는 기술. 예. 근데 이것이 고음질이 돼버린 거라 뭐에 비해서? CD에 no. MP3에 비해서 CD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MSG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네. CD가 플래그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 논리적으로.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이 FLAC가 더 음질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양념 맛이라니까요. D컨버터와 복원시키면서 약간의 우리가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동등한 거라고 하지만 고음질이라고 보신 것은 MP 여태까지에 나왔던 압축 저음질에 비해서 압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음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플래그 하면 고음질이기 때문에 CD보다 좋고 다 최고의 음질이다. 천만의 말씀은. 웨이브 플래그 뭐 이런 것들을 비손실, 뭐 무손실 고음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그 무손실은 무슨 무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손실이 없다는? 음질의 손실, 그러니까 우리가 20kHz, 10kHz 이상의 필요 없는 주파수와 네. 안 들리는 주파수를 매스킹으로 잘라버렸다. 예. 그 손실이거든요. 데이터를 없애버린 걸 손실이라고 우리가 중요한 표현인데 그래서 손실이라면 내 귀로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양이 줄은 걸 압축이라고 하면서 네. 압축시키기 위해서는 음질을 깎아먹었기 때문에 손실 네. 그리고 플래그는 깎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질을 거의 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압축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 파일에는 뭐가 있죠? 웨이브하고 전 플래그만 아는데 그 애플에서는 ALAC라고 그러죠. ALAC라고 하고 그다음에 AIFF라고도 하는 파일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익스텐션이 있는데 결국은 다 비슷한 성격을 갖고 소고기국인데 곰국이냐 네. 뭐 설렁탕이냐 뭐 그런 차이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디지털 음원을 갖고 전송시키고 받으면서 고음 네. 그래도 CD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음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되죠. 네.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결국 PC 파일을 하거나 또는 NAS를 하거나 NAS는 네트워크 어태치드 그 스토리지거든요. 네. 그 네트워크에다 내 스토리지를 붙였다. 네. 이쪽에 웹 하드인데 그걸 개인적인 웹 하드예요. 개인적인 하드를 붙여갖고 자기가 언제든지 밖에서 안에서 누구든지 오픈해버리면 그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조그만 그 하나의 서버거든요. 그 서버에다가 자기가 그 웹으로 또 받고 넣고 하는데 편한 파일이 그래도 웨이브 파일은 받는 시간이 꽤 기니까 그걸 플래그로 다 바꿔서 듣는데 자칫 오해되면 플래그 파일이 최고의 파일인 줄 알고 이제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PC 파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받은 그 파일을 받아서 그걸 DA 컨버팅 해서 우리에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DA 컨버팅하는 프로세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즉 PC로부터 받은 디지털 신호를 좀 더 깨끗하고 퓨어리티를 좋게 근데 이게 깨끗하고 퓨어리티를 좋게 한다고 그러면서 네. 멀쩡한 가라지만 뽑는 게 아니라 밀도 뽑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싸구려 DDC를 사면 원음과 같이 분량도 같이 쌓여갖고 예. 내 흰머리만 뽑는 게 아니라 막 뽑아갖고 내 머리가 돼갔어. 그쵸. 그 상태가 되기 네. 때문에 이거는 PC파이로서는 재미가 없죠. 그럼 정말 좋은 거는 안경 돋보기 끼고 핀셋 갖고 흰머리만 똑똑 뽑아주는 네. 그것이 정말 좋은 DDC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DDC는 뭐예요, 약자인가요? 디지털 컨버터. 아, 그래서 결국 USB 나오는 신호를 네. 옵티칼이라든지 네. 그 코엑셜을 바꿔줘서 네. 일반 DA 컨버터가 쓸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아예 그 기능까지 내장에 시켜서 USB 입력 받아서 아날로그 출력 시키거나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디지털 디지털 컨버터의 경우는 클락 클럭 컨버터가 있고 네. 데이터 컨버터 컨버전 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걸 우리가 DDC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DDC. 그것들이 보통 PC는 그 안에 보면 이제 열악한 상태로 전원이 돼 있고 케이블도 열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기본 신호만 이제 실려서 요거 놈을 그대로 들어다가 싹 복원시키는 그 우리가 무덤에서 칼 하나 빼갖고 왕관 하나 나오면 그거 복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잘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시가 한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비싸요. 네. 가격들이.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요? 요새 잘 나가는 브랜드가? 그렇죠. 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그 브라이턴 있죠? 브라이스톤. 저기. 브라이스톤. 린은 영국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뭐죠? PS 오디오도 있고요. 네.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네. 이제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그까지는 이제 네. 자세하게 모르고. 네. 근데 흔히 많이 나와 있는 10만 원에서 30만 원대들이 많아요. 네. 다 중국제인데 네. 그 칩은 다 똑같아요. 칩은 다 중국에서 만든 칩을 쓰거나 또 일본에서 만든 칩을 쓰거나 고가나 저가형이나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그 코덱에 나온 것들이 네. 저가형이라고 그래서 저가 칩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비싸. 네. 반도체는 수량 싸움이거든. 네. 그렇죠. 같은데 그걸 갖고 어떻게 전개시키느냐. 전개시키는 기술과 전개시키기 위해서 그 자동차 엔진에 좋은데 타이어를 기가 막힌 걸 계속 다는 게 있고 네. 적당히 빵꾸만 메어서 달아붙이는 타이어 굴러만 가면 되는 타이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엔진이라 하더라도. 그게 고가냐 저가냐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칩이라든지 그 안정 전원이 아주 중요해요. 네. 사실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 설계된 걸 쓰면 PC 파일을 좋게 쓸 수 있는데 뭐 이런 소리는 뭐하지만 지금 PC 파일에다가 과잉 투자를 하게 되면 한 3, 4년 지나면 정말 웃기는 네트워크가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네. 다 잘 된 것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아니면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화를 다 생각해도 돼요 사실은. 사업화를요. 사업화를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셋톱박스를 하나 구해서 네. 셋톱박스를 받아가지고 그 나스 연결된 것들을 하거나 또는 그 사이트하고 오면 사이트랑 연결돼서 네. 셋톱박스 하나만 지금 우리 비디오 보는데 케이블 TV 보는 셋톱박스 문제 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 지금은 똑같이 보면 돼요. 그때 PC 사고 뭐 셋톱하고 키우고 막 할 필요 없이. 네. 요새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라고 나오는 것들이 사실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것들이 아직도 네. 아직도 그 프로세서가 아주 복잡해요. 그 와이파이랑 연결돼서 써야 되고 네. 또 셋업 해야 되고 자기 아이디 계정 넣어야 되고 다 넣고 하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싫어하는 분들은 안 해본 사람들은 정말 안 해본 사람은 한 번 안 되면 그냥 돌아서요. 네. 해본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오디오와 디지털과의 장벽. 네. 근데 CDP가 아까 말했지만 계속 최근 5-6년까지만 팔렸던 아이템이 된 것이 뭐냐면 완벽하게 턴테이블보다 편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노인네들에게 이게 웬 떡이냐. 편의성이 좋다. 근데 에이. 요즘 나오는 디지털 음원들은 하나같이 컴퓨터는 다 기본으로 알아야 돼. 에이. 알아도 골치 아파요 죽겠어. 그러니까 잘 안 터지고 젊은 애들 위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사생활적으로 이렇게 족보가 흐려지고 있어 지금. 네. 네, 블루투스 같은 무선 전송 기술 관련해서도 저 궁금한 거 좀 많은데. 그래서 그 우리가 무선하면 옛날에는 네. 상당히 고급 기술이었어요. 그렇죠. 뭐 무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선이 없는 오디오에 대해서들 옛날 관망을 하고 네. 특히 AV 시스템 할 때 서라운드 스피커, 센터 스피커 하면서 줄줄이 날아다니니까 네. 그거를 무선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렇죠. 블루투스가 1993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네. 블루투스라는 게 이제 이름 그대로 푸른 이빨이에요. 네. 푸른 이빨이라는 게 이제 그 각 그 단자에서 LED 등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고 마치 이빨처럼 이제 생겼다. 아 그렇게 유래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고 네. 서로 이제 단자 없이 네. 단자와 단자 간에 무선으로 전송을 하겠다. 네. 이제 나와서 이제 95년도쯤에 이제 처음으로 실용화가 되기 시작할 단계가 됐죠. 네. 그때는 무지 고급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10여 년, 그 20년 있군요. 벌써 2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정말로 가장 그 보편화된 버전 4.0까지 나오는데요. 네. 정말 그 편하고 어디든지 싸게. 네. 예, 그래서 무선이라는 또 스마트폰을 힘이 얻고 수량 베이스가 터지면서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네. 블루투스의 그 송신 장치가 스마트폰에 다 내장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무선 핸드프리, 헤드폰, 핸드프리, 그 다음에 네. 심지어는 블루투스 리시버 달아갖고 신호 블루투스 스피커 아닌 것도 네. 앰프에다가 전달시켜주고 아. 특히 저희 집이 좀 FM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은 스마트폰으로 FM을 잡아갖고 앱을 네. 깔아서 그냥 앰프에다 보내주면 앰프에서는 튜너 고급 튜너 다니는 것처럼 물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블루투스는 네. 한계가 있죠. 네. 블루투스는 일단 통달 거리가 맥시멈 10m 아. 그리고 주파수 특성이 MP3보다 나빠요. 아. 그리고 음질 특성이 MP3보다 나쁘고 네. 그 다음에 페어링을 두 개 이상 못하기 때문에 아. 여러 개의 다양한 것은 좀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버전 4.0에서는 파워 컨섬션이 엄청나게 줄어서 네. 배터리 하나 갖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아. 음질에 있어서 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장 문제가 사실은 이제 오디오 매니어들에는 음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음질을 비교해 보면 이거 못 느껴도 또 오디오 아. 떠나야 돼. 예. 그럼 블루투스 기능을 별로 인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디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아직은 그래요, 아직. 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와이파이 기능 있죠. 네. 와이파이 기능으로 오디오를 하게 되면 이거는 랜 주파수 대역 801.11에서 네. 2.4기가 또는 5.2기가를 이용하는데 네. 이거는 거의 이 주파수 대역은 뭐 블루투스랑 같지만 풀 대역이에요. 네. 음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와이파이가요? 네. 와이파이 기능을 쓰게 되면 네. 음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와이파이는 반드시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쓸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그 스마트폰이라 그러면 뭐 LTE 기능을 쓰면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환경 아니라도 온라인을 쓰면 예. 되지만 일반 오디오 기기들은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있다면 뭐 태블릿 PC라든지 네. 아이패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일반 기기들은 네. 없기 때문에 스피커나 그런 데는 제약이 있어요. 일례로 저기 그 다인오디오에서 나온 XLO라는 XLO5하고 3가 있는데 네. 이것들이 와이파이를 기능을 넣어서 아. 그 2인치짜리가 실제로 시중에서 250만 원인데 와이파이 듣는데 뭐 하이엔드적인 소리가 나요. 어. 그래서 그 입력 장치 따로 있고 수신 장치 따로 있어서 네. 그야말로 완벽한 와이어리스 장치가 돼요. 그래서 거기는 노트북 하나에다가 네. 그냥 그 스피커만 있으면 모든 장르가 커버되는. 아 저는 그 최근에 이제 그 블루투스 기능이 장착된 헤드폰 하나 구입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제 서칭 해봤는데 아 모르겠더라고요 잘. 어떤 거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 브릿즈라든지 그런 것들이 싼 맛에 네. 한 7-8만 원짜리를 사는데 대부분 이제 실망. 아. 그래서 일반 그래도 블루투스의 어떤 주파수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들 만한 거는 보스 정도 사는 보스나 소니. 네. 소니는 15만 원 이상, 보스는 한 45만 원대. 네. 그다음에 저기 제나이드 같은 것들은 50만 원대. 소니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튜닝 문제고 이제 블루투스에서의 나오는 한계점을 네. 자기들의 튜닝 방식으로 바꾼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이어폰이 아니고 헤드폰이기 때문에 네. 헤드폰의 경우는 이제 장착하는 귀의 형태에 따라 소리가 다 틀리고요. 어떻게 해서 머리 안 깎았을 때와 깎았을 때와 소리가 다 틀려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자신의 어떤 두상과 귀의 형태와 헤어스타일에 맞는 그런 헤드폰이 있겠네요. 뭐 고립인 친구들은 잘 어울릴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그런 걸 좀 매칭해주는 이런 것도 약간 잡지 기사 같은 걸로 재밌을 것 같은데요. 헤드폰 사실 때 네. 가장 그 리얼타임, 리얼 스페이싱 감이 안 나는 것이 예. 보통 우리가 스피커를 들으면 레프트 스피커가 반사된 소리가 오른쪽 귀에도 들리고 네. 라이트 신호가 아, 왼쪽 귀에도 들리는데 예. 헤드폰은 완전히 밀폐예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듣던 소리하고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아, 좀 누르면 답답하죠. 아, 그래서 그러면 윤 소장님은 헤드폰 거의 사용 안 하시고요? 어, 거의 안 써요. 네. 귀가 또 이렇게 답답하고 하니까. 그래서 네. 한동안 그 헤드폰을 써도 어, 리얼 실 스페이스처럼 들리는 DSP를 개발한다 그래갖고 네. 그런 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건 천장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섞여서 나오는 것을 그걸 가상 공간을 네. 모두를 정해갖고 아. 아, 내 넓은 방, 좁은 방, 무슨 방에 개발에 성공하셨나요? 작업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어요. 아. 누가 그 헤드폰 사면서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네. 쓸 사람이 네. 없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이제 돈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네.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 개발은 가능하지만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랬었습니다. 네. 네. 아 그 아까 디지털 앰프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소스기로서. 보통 지금 계속 얘기된 건 다 소스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앰프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도 당연히 디지털이 붙어있어요. 그렇죠? 네. 네. 디지털 앰프, 디클래스 앰프라고도 하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앰프의 디클래스라는 것은 디클래스 앰프이지 디지털은 아니에요. 그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 디클래스라는 건 뭐 클래스에 대한 것 뭐 다음 앰프 시간에 다르긴 하겠지만 어떻게 그 디지털 앰프 그래서 앰프를 우리가 뭐 드라이브 방식에 따라서 A, B급 뭐 이렇게 나뉘기도 하지만 이 D급이라는 얘기, D클래스라는 것은 뭐냐면 에, 결국 디지털은 디지털인데 우리가 네. 말하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 아니고 PWM 모드예요. 네. 펄스 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어, 나오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으로 잠깐 변환해서 그걸 이용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점은 뭐냐면 에, 출력단에서 1과 0로 어, 출력 파형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출력 소자단에 네. 에, 부하가 걸리지 않고 열이 적게 났나 이죠. 그래서 어, 파워 컨섬션이 현격하게 줄어서 방열판도 줄고 파워 서플라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오디오를 만들 수 있다 해갖고 이제 디클래스 앰프가 나와서 요즘 많이 일반화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말해서 에,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소스 개념으로는 아니고 아. 그냥 하나의 어떤 트랜스포머의 블랙박스라고 본다 그러면 아날로그가 들어서 아날로그가 나온 거니까 아, 우리 소스랑은 조금 틀려요. 네. 근데 그래도 디지털 램프의 기술은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네. 디지털 기술은 근데 그래도 어, 그걸 디지털 램프, 디지털 램프 하는데 디지털 램프하고 디지털 소스하고는 어, 친척이 아니야. 비축이 틀려요. 네. 네. 디지털 램프가 크기는 되게 심플하고 되게 작은 거 같던데요. 요새 모듈화 시켜서 그렇죠. 사실은 네. 회로적으로 보면 엄청 복잡했어요. 아, 그래요? 어, 왜냐면 아날로그를 디지털 비슷하게 받는 그다음에 그걸 필터링 시켜 모아고 모아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컴포넌트 수, 부품 수는 한 서너 배 많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앰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디클래스 앰프에 대한 얘기도 그때 예. 또 잠깐 나올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앰프라는 게 그 다음번에 다루시는 거지만 크게 보면 어, 증폭기인데 사실은 임피던스 변환기라고 네. 조금 헷갈리겠지만 임피던스 변환기라는 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죠. 네. 아 정말 디지털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 저희들을 앉혀놓고 아, 장시간 늘어났어요. 장시간 너무 고생하신 머리가 빵해지게 늘어났어요. 네, 끝나기 전에 이게 박수 뭡니까?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어려운 내용이었는데도 너무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아, 오늘도 좀 저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이 들으신 분들도 같은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엉겁결에 끌려와가지고 제가 이런 어려운 화수에다 집어넣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아마 남 교수님께서 알고 빠지신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어, 저는 뭐 그 콘텐츠도 어려운데 또 네. 우리 이 작가님이 날 또 어렵게 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남 교수님 가뿐한 마음으로 다음 화부터 진행 참여를 해주실 거고요. 세계적으로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지금 어디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예, 다음 화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앰프에 대해서 좀 더 예, 진하고 따끈따끈한 이야기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귀가 즐거워집니다. 좋은 음악, 좋은 소리를 통해서 일상의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두 남자의 찐한 오디오 라이프 이야기, 금요일의 오디오 오빠였습니다.